주먹을 쥐고 당신의 중심을 세워 멈춤없이 우린 널 깨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마치 눈 가리게 끝났어 race checkmate yeah. 체스판 게임 체스판 게임 던져진 사진 매일 밤 내일 꿈꾸는 무리수 가끔 먼저 벗겨진 베일 난 벗겨진 베일을 찍고 드러내 메인 디쉬 놀라지 마 이건 맞다른 게 빈 미쉬 새로운 미식들을 찌그려봐 지금이야 두 배로 미칠 준비 지금 이건 합법적 지금 이건 합법적 실험이면 합격점 피복가진 두손 엑스팍 터진 바라점 바라점과 상수포 계속해서 또 바란 건 벼랑 끝에서 말할 그 계절을 따른 바람처럼 계절을 따른 바람 받고 식혀진 건 낯 뜨거운 팩트는 다 확실한 걸 체스판을 만든 걸 체스판에 맞춤법 제일 가는 건 말한다 yeah. 모두 무게래 네 판에 체스 나의 색다른 점 매 순간 내 손이 닿는 체스판 그 black white 옛 이야기가 들 매번 여전히 fight 검은 갈기에 말 체스 나이 we can't stop won't stop 던져 체스 나이 주먹을 쥐고 당 당신의 중심을 세워 우린 널 깨워 매일 밤 사나운 바람맞은 상황 가만 봐봐 이유는 나 기회를 포착했나 봐 그땐 그냥 걷는 거 그리 걸어나가 목적보다는 행동 두려움은 뒤로 나가 장막의 뒤를 보면 보여 문제 누가 열어보려 하냐는 건 모두 지키려 해 자기 보름 시간이 만들어준 조건 자격증은 욕심대로 거듭 듣는 대로 적어 보인 대로 먼저 선택 조커 자리 바꿔도 되겠지 아니 우리가 서커 가지고 싶은 마음 앞에서 불필요한 조건 침묵 Hey, 대부분 모른 척해 도덕적해 어둠 속에 거친 대체 너는 뺄게 우리의 거리에 책임을 지게 둬 Old 아닌 old clear 난 다 깨봤어 한 판 더 이 씬에 빚진 게 잊지 잊지 않기 PTSD 어둠 더 깊이 Dark Knight 매 순간 내 손이 닿는 체스판 그 black white 옛 이야기가 늘 매일 밤 여전히 fight 검은 갈기에 말 체스 나이 We can't stop won't stop 던져 체스 나이 주먹을 쥐고 당 당신의 중심을 세워 우린 널 깨워 데려다 사방에 막힌 벽 어둠에 지혜 발버둥 선택은 자연 누가 멋지에 색다른 바람은 불어 내 편 왜 너는 불편해 했어 내 거 다 뛰어넘고 가로질러 이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 택틱스 너도 모르게 마지막엔 체크메이트 다 뛰어넘고 가로질러 이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 택틱스 너도 모르게 마지막엔 체크메이트 매 순간 내 손이 닿는 체스판 그 black white 옛 이야기가 늘 매일 밤 여전히 fight 검은 갈기에 말 체스 나이 we can't stop won't stop 던져 체스 나이 매 순간 내 손이 닿는 체스판 그 black white 옛 이야기가 늘 매일 밤 여전히 fight 검은 갈기에 말 체스 나이 we can't stop won't stop 던져 체스 나이